H UBS.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날씨는 화창해. 다들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닥 잘 본 건 아니지만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시험 본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쓰담쓰담 한번 해줍시다. 중간고사도 끝이 났으니까 책꽂이에서 날저기를 꺼내야겠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낙엽도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게 일기를 쓰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나저나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요.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랍니다. 2023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니 1월에 적어둔 버킷리스트들을 대부분 다 했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비대 온네요.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날 때면 하늘에게 꼭 빈답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게 해주세요. 눈이 펑펑 오는 크리스마스 날에 반짝이는 이 예쁜 거리를 연인과 함께 걷는 것. 그게 올해 저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랍니다. 세터랑 MT도 가보고 자체 휴강을 하고 놀러도 가보고 만우절에 교복 입고 사진도 찍고 올해 초에 적어뒀던 버킷리스트들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12월 25일 단 하루, 크리스마스에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아있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려오고 거리는 트리와 예쁜 조명들로 반짝이고 내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얼른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고 가시겠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제가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은행잎이 떨어질 때면 아이들이 다 같이 나무 밑에 모여서 은행잎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답니다. 그때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애와 사귀는 것.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귀여운 소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잎을 잡으려고 하루 종일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행잎을 잡는 데 성공하죠. 은행잎을 두 손 사이에 꼭 넣고 소원을 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와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행잎이 제 소원을 들어줬어요. 소원을 빌고 며칠 뒤에 그 여자애와 사귀게 됐답니다. 무려 저의 첫 연애였어요.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귀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문자로는 잘만 말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나름 빼빼로데이엔 책상 위에 선물도 올려놓고 편지도 써주면서 귀엽게 연애했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랑만 영원할 줄 알았던 저의 첫 연애는 그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끝을 맞이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를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의 버킷리스트나 지금의 버킷리스트나 둘 다 참 소박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아닌 해보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마냥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여러분도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고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은행잎이 기적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지. 오늘의 날저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의 김준형, 음향의 백다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한태준 쌤. UBS